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이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교비회 양심수 후원회의 주최로 4일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각계층 주민들의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악필을 청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보안법을 철폐하고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